연말 연초에 선물 많이 주고받게 되죠. 그런데요, 이런 것도 누구한테 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우편 회사는 단풍잎 배송 서비스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를 내면 단풍잎 3장을 누군가에게 보낼 수가 있다고 해요. 그야말로 가을을 선물하는 거죠. 또 겨울에 폭설이 내리기도 유명한 보스턴에는 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48시간 이내 배달 가능한 지역이라면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기발해서 어찌 보면 조금 황당하기도 하지만 기억에도 많이 남고 또 나름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7시에서 8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도요. 단풍처럼 아니면 눈처럼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즐거운 기분으로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월 12일 화요일 킬링 라디오 새로운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첫 곡 듣고 올게요. UN의 선물. 네, 유엔의 선물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2016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게 됐어요. 저는 송나래고요. 권희경입니다. 오늘 첫 방송이에요. 네, 와, 신난다. 저희가 이제 따로따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그렇죠. 저녁 시간에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한번 같이 해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네, 그죠? 맞아요.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네. 더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합쳤어요. 네. 화요일 뭔가 결혼한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하던 방송이 화요일날 7시부터 8시까지 생방으로 진행이 됩니다. 힐링 라디오로. 네네. 이제 시간이 합쳐진 만큼 이제 저희가 또 풍성하게 여러 가지 그쵸? 것들 준비를 해서 이제 한 시간 꽉꽉 채울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우리 또 공지사항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청취 방법하고 조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네. 이경 씨, 네. 저희 세이캐스트로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세이캐스트는 많이 생소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어쨌든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계신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그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세이캐스트를 다운받으시고요. 다운받으셨다. 그럼 들어가서 흥량천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쉽죠. 너무 쉬워요. 참 쉽죠. 네. 그래서 항상 화요일 7시부터 8시까지 생방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7시부터 8시 사이에 이거 기억하지 않고 있다가 챙겨 듣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더 편하게 이제 접근을 네. 할 수 있도록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그죠? 퀄리티 높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카카오톡에서 이제 친구 추가하는 것처럼 힐링 라디오 2016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요. 친구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검색해주세요. 네, 추가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 되면은 뭐 이제 곧 방송 시작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할 거다. 그래서 뭐 내가 아는 주제거나 좀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잘 만들었어요. 이런 거 활용을 해야 합니다. 네, 저희가 했지만 참 잘 만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친구 추가를 하실 때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꼭. 네, 저희가 친구 추가를 하면 일단 인사 메시지가 갈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부분에 사용하실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닉네임을 네.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또 다음 말을 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먼저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 추가를 해주시고 나서 쓰실 닉네임을 하나 딱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것도 확인을 해가지고 다 읽어드리고요. 이후에도 사연을 받아볼 수 있거나 또는 저희 쪽에서 공지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으로 활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벌써 친구가 10명이 됐어요. 와! 10명이 넘었어요. 예, 와! 역시 좋은 방법으로 하니까 많이 네, 10명이 해주시는군요. 넘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닉네임 보내주시는 거 깜빡한 분이 너무 한 많아요. 6분 계시는 것 네. 같아요. 닉네임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래 저희도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 닉네임 이름 불러드릴게요. 네. 네, 일단 왈왈 으르르님이 있고요. 그리고 네 덕후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있고요. 얼음공주님도 계시네요. 특이한 네, 이름이 되게 많았네요. 박보검님 계십니다.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SR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분명 이제 저희 친구 추가를 하신 거면 방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데 닉네임을 안 적어주시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꼭 남겨주십시오. 네,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듣는다면. 네. 그래서 이쪽으로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 힐링라디오 2016으로 사연이나 음악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다시 듣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찾았죠. 드디어. 드디어. 네, 저희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r2016.tstory.com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저희가 목요일에 이제 업로드를 해서 이제 네. 들었 들으셨던 이제 방송분을 다시 듣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도 가능하고요. 네. 스트리밍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방법들을 생각해 놓으셨어요? 제가 열심히 검색을 했습니다. 네, 좋은 방법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그죠?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2부 코너에도 재밌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아주 재밌습니다. 네, 어떤 코너가 있냐면요. 힐링이 필요해. 네, 힐링. 네, 우리 라디오가 힐링 라디오잖아요. 이름에 맞게 이제 저희 라디오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좀 내가 고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연을 저희가 받아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코멘트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신청곡도 틀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청춘의 문장들은 제가 원래 진행하던 청춘 만담에서 하던 건데요. 나누고 싶은 좋은 글이나 뭐 드라마, 뭐 영화 상관없이 그런 좋은 글들 공유를 하는 코너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책을 읽다가 뭐 좋은 글이 있다. 진짜 이거 뜻이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네.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시면 네, 힐링 라디오 2016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열려 있는 라디오죠.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다양하게. 네,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이제 준비를 하느라 굉장히 많이 만나고 회의도 하고 네. 이랬죠.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좀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어때요?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어때요, 이경 씨? 뭔가 진짜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뭔가를. 그래서 더 좀 떨리기도 하고 뭔가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실수 아직 우리 네. 실수 안 했는데. 그렇지 하지 말아야죠. 네. 우리 그래도 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언제 만났지 우리? 여름에 만났죠. 그래도 여름에서 여름. 가을 넘어갈 때쯤 만나서 수업을 한 2개월 받았나? 3개월 받은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받고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10월, 11월쯤에 시작했죠. 네, 10월 달에 저희가 첫 방송을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도 또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네, 진짜 처음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뭔가 달라지고 변화가 생기니까 떨리네요. 뭔가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네, 두근두근 됩니다. 막 이만큼 떠 있어 지금.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어요. 저희가. 네, 저희가 오늘 좀 뭐 3000% 빠지거나 약간 네. 그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서 그래요. 신났어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돌아오니까 좋아서. 맞아요. 근데 저희 오프닝에서 택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택배. 네, 단풍잎이 배송이 되고 눈이 신기해요. 배송이 된대요. 신기해요. 진짜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에 있는 친구한테 택배를 보내고 싶어. 그러면은 제주도는 단풍이 늦게 들지만 강원도는 그렇죠. 단풍이 일찍 들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보내주면 제주도에 있는 친구한테는 좀 의미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의미 있는 선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런 택배가 있다면 어떤 걸 주고받고 싶으세요, 이경 씨는? 저는 어디다 뭘 드릴까요? 저는 받고 싶은 거 일단. 받고 싶은 거. 동물들을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제가 동물들을 좋아하니까 동물을 선물 받고 싶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맞아. 택배로 보낼 수 있다면. 네, 볼 수 없는. 예를 들면 어떤? 물개. 물개. 물개는 동물이야. 좀 어렵겠네요, 나, 물개. 원숭이 했어 지금. 원숭이 택배를 딱 받았는데 물개가 막 이렇게 튀어 나오는 거야. 원숭이. 올해 원숭이의 해니까 또 네. 붉은 원숭이로. 그렇죠. 제가 다 그려드릴까요? 원숭이를 보내주지 못하고. 아니면 라디오를 못 듣는 지역이 있을까요? 그런 지역에. 녹음 파일을 전송해. 저희의 이런 녹음 파일을 깨방정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전송해 힐링을 할 수 있도록 네, 힐링할 수 있도록 반품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네, 신나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외국에 사는 그런 지인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딸이 있고 이런 아주머니신데, 네. 한국에 들어오시면은 그렇게 치킨을 그렇게 시켜드세요. 일주일 내내 치킨을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시켜드세요. 외국은 치킨 먹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네. 그분이, 그러니까 거기서 치킨을 시키면,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분이거든요. 네. 거기서 치킨을 시키면 한국만큼 그렇게 바삭바삭하지가 않대요. 그리고 한국만큼 빨리 배달을 해주지도 않는데요. 원래 원조가 외국 아닌가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그런 치킨이 좀 변형된 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식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막 배달원이 막 알아보고 이럴 정도로 밥 안 먹고 저녁에 그렇게 치킨만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치킨은 너무 배달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은 굉장히 멀리 있지만 거기까지 바삭바삭한 치킨을 저는 배달을 해주고 싶네요. 치킨 맛있겠네요. 갑자기 군침이도는 배고프다. 저희 저녁을 안 먹었어요. 사실. 저희가 받고 싶네요. 여기 배달. 네, 듣고 계신 분들 지금 배달 앱을 켜서요.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요. 누군가 배달해서 서프라이즈하게 닭치킨을 본격적으로 청취자들에게 네. 받고 싶다. 치킨 요구하는 방송. 어떡해. 주지는 못할 방송. 그렇죠.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네, 저희가 치킨을 드리지는 못하지만요. 치킨 노래를 드릴게요. 그렇죠. 노래를. 네,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미여관의 마성의 치킨이고요. 두 번째는 버벌진트의 충분히 예뻐. 두 곡 듣고 올게요. 네, 저희 장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노래가 안 나와요. 네, 왜 그러죠? 장비가 가끔. 네, 얘가 지금 처음이라서 또 떨리나 봐. 우리 첫 그렇죠? 방송 한다고 지금 얘도 같이 한다고. 긴장 타고 있나 봐.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노래 곧 선곡해서 들려드릴게요. 장미학원의 마성의 치킨 이 노래가요. 그냥 제목만 보면 뭐 그런데 그러니까 제목을 모르고 노래를 들으면 약간 좀 이상한 노래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가사가 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치킨에 대한 그런 노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경 씨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치킨이 아주 맛있게 나오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딱 틀었는데 안 나오면은 또 방송사고. 굉장히 당황스럽죠. 네. 노래가 나올 때 제일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틀려고 했으나 이게 다운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틀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난 나를 처음 본 순간 두 눈이 멀고 말았네. 달콤한 그 향기까지 맛성의 매력 부드러운 너의 살결은 우윳빛 눈이 부시고 참을 수 없는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지.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자꾸만 숨이 너무 막혀서 너에게 다가가는데 이제는 참을 수 없어. 제발 날 허락해줘요. 마성에 빠져버렸어. 하루도 참지 못하고 아무런 일도 못하네. 맛성의 매력 퇴근 시간만 기다려 널 보낸 그 순간만을 오늘 난 칼퇴하고서 널 보러 숨이 너무 막혀서 전화기를 들고 말았네. 이제는 참을 수 없어. 망원동 파란 집 대문 아저씨 반반이요. 하얀 눈은 들게 그리고 콜라 큰 거 주세요. 손이가 너의 다리에 가슴에 참을 수 없는 유혹에 손을 가자 손이 가 오늘 밤 화장이 이게 뭐야 그 손 내려봐 또 울었니 설마 몇 번을 말했어 그 남자는 아니라고 걔랑 만난 후로 너 잠깐만이라도 행복하다 생각한 적 있니 그는 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니 그 사람에게 넌 단지 장식품 관심도 없겠지 네 감정 네 상처와 네 꿈 그런 남자에게 네가 아까워 매일 눈물 흘리기에 넌 너무 아름다워 넌 사랑받아야 돼 그럴 자격 있어 널 소중하게 대할 남자 여기 있어 충분히 예뻐 그런 남자 때문에 상처받아 울기에 너 너무 아름다운 girl 내가 그에게서 벗어나게 해줄게 네 아름다운 두 눈에서 눈물 마르게 해줄게 충분히 예뻐 넌 girl you deserve better love girl 이해가 안 가 어째서 넌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는지 아프면서도 계속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잖아 바보도 아니고 난 화가 나 한 번만 더 넌 울게 만들면 그때 나도 뭔 짓을 할지 몰라 못 참아 그런 남자 때문에 울기에 넌 충분히 예뻐 꺼내줄게 너 거기에서 사랑 때문에 울기에 넌 충분히 예뻐 내가 네 곁에 있게 해줘 Ooh, pretty girl 그 남자는 아직 너 몰라 He doesn't know Pretty girl 네 안에 있는 보석을 못 봐 He blind to it Blind to it 너무도 일방적인 일방적인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충분히 예뻐 yeah. 그런 남자 때문에 상처받아 울기에 너 너무 아름다운 girl You deserve better 내가 그에게서 벗어나게 해줄게 네 아름다운 두 눈에서 눈물 마르게 해줄게 Oh baby 충분히 충분히 예뻐 넌 You deserve better love You deserve better 근데 어째서 넌 그런 남자에게 돼 있는지 I wonder 충분히 예뻐 넌 충분히 예뻐 넌 You deserve better love You deserve better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Baby girl if you come to me 네,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중간에 조금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았죠. 네, 네. 죄송합니다. 첫 방송인데 또 이렇게 액땜을 하고 가네요, 그죠? 네, 생방송의 묘미죠, 이게. 네,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우리, 그죠? 네, 맞아요. 잘 될 거예요. 잘 되려고 이러는 거야. 네. 네, 2부 코너 시작하기 전에 노래 소개를 할게요. 장미여관의 마성의 치킨. 네, 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은 노래죠. 그리고 버벌진트의 충분히 예뻐 듣고 왔는데요. 네. 이 노래는 사실 오늘 힐링이 필요해 코너에 사연을 주신 그 왈왈 으르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연을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들으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듣는데 가사가 그냥 확확 막히는 게요. 너무 슬퍼요, 그죠? 어떤 사연인지 한번 좀 만나볼게요. 네, 우리 힐링이 필요해 코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하는 프로는 힐링이 필요해. 와! 오, 힐링이 필요해. 참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새롭게 만든 코너죠. 힐링이 필요해. 우리 주변에 힐링이 필요한 사연을 함께 나눠보고 서로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봐요. 네, 참 좋은 코너죠. 네, 맞아요. 네, 사연을 읽어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왈왈 으르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주셨고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카톡에 그 프로필 있죠? 상태 메시지. 그거는 저랑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보고 싶다고 남겨놨어요. 어머. 그래놓고 막상 연락은 안 해요. 어머. 이 남자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그럴게요. 무슨 생각일까요? 무슨 생각일까요, 이경 씨? 저는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왈왈 으르르님이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남자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먼저 연락하게끔 해서, 막상 만난다고, 연락해서 만난다고, 다시 만난다고 쳐도, 나중에 또 헤어지게 되면, 그 남자는 아마 그거를 또 이용할지 모르겠어요. 아,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사연 주신 분이.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남자친구와 이분을 뭐, 잘 모르지만, 남자친구가 나쁜 사람이 좀 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나쁜 전, 남자네. 죄송해요. 알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연락을 먼저 해주길 바라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연락을 안 하셨으면 좋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경 씨 같으면 연락을 안 하겠다. 그렇죠. 그 약간 뭔가 떡밥을 던지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하면 좋겠는데 그쵸.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네. 사실. 놓치기 싫으면 용기 내서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아닌 맞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연을 이제 저희 친구 추가해주신 분들한테 네,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코멘트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닉네임 얼음공주 쓰시는 분이요. 그 남자 페이스북과 톡에 전 여친 보라고 쓴 것 같네요. 조금 더 지켜봐 보세요. 연락 오길 기다리는 건 아닌지 소심한 남자친구 같네요. 소심한.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이거 말고 추가로 또 굉장히 길게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네, 많이요. 많이 남겨주셨어요. 읽어주시죠. 네네. 어떤 의견을 남겨주셨냐면요. 전 여친을 못 잊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바뀌셨네 또. 간단한 안부 인사 정도는 나눠도 되지 않을까요? 네,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기다려본 후에 이제 변화가 없으면 그 이후에 뭐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네. 또 이경 씨는요? 저는 SR이라는 분님께서 남자친구분이 왈왈 으르르님을 아직 못 잊으신 게 아닐까 확실한 것 같은데 먼저 연락할 용기가 안 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내 연락을 싫어하면 어쩌지 하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네요. 왈왈 으르르님이 남자친구분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SR님은 조금 다른 생각이네요. 네, 먼저 연락을 해봐라. 좀 소심한 분이시래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소심할 것 같다고? 네. 본인이 소심하니까 남자친구도 소심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해서 먼저 연락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같이 코멘트. 약간 소심한 성격이면 이래서 이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연락을 먼저 해봐라.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다른 코멘트를 보면요. 박보검님이라고 있는데요.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야! 뭐 하는 짓이야? 사진 내려! 라고. 저 같으면 이분과 좀 공감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전화해서. 진짜요?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런 그렇죠. 캐릭터네요. 왜냐면,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은데. 네. 이거는 뭐, 얘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연락하는 게 아니고, 왜 안 내리냐고. 아, 확실하게. 어, 저는 긋기 위해서 전화로 하는 어, 거죠. 그래, 하려, 나랑 만나려면 만나고, 끊을 거면 확실하게 끊어라. 어, 우리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말로, 사이다 같네요, 사이다. 아, 사이다. 아, 속 시원하네요. 어. 네. 또 이제 닉네임, 덕후 쓰시는 분이, 덕후. 어, 비슷한 의견이에요. 카톡 상태마일과 페이스북에 그렇게 써놓고 있는 건, 네. 먼저 알아채고 상대방이 연락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추가로 남겨주신 말이 내가 연애를 안 해봤는데 이런 걸 어떻게 코멘트를 하냐며. 어머 연애를 안 해보셨구나. 아, 네. 어렵죠. 연애 안 해보시는 분들은 어렵죠. 네, 그런 이모티콘과 함께 그래도 코멘트를 남겨주셨어요. 어. 연애를 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 우리 연애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어, 좋습니다. 이런 네,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라디오입니다. 저희가 이런 힐링. 나중에 이런 사례들을 보고 이분들은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게 되면 또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런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맞아요. 참 좋은 코너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사연 하나 더 소개를 해볼게요. 네. 어, 이거는 아까 얼음공주님께서 네. 사연을 주신 거예요. 정말 얼음공주는 아니시겠죠? 얼음? 얼음? 얼음땡. 아, 이런. 글쎄요, 왜 얼음공주라고 닉네임을 하셨을까요? 네. 그것도 나중에 사연을 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단고동에 사는 40대 얼음공주입니다. 2016년이 되면서 열심히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있고요. 또 내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새해를 열었는데요. 네. 이게 주부로 살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집니다. 저한테 힘나고 기운나는 힐링이 필요해서 윤건의 라떼처럼 신청을 한다고 이제 사연을 주셨어요. 네. 어, 주부시구나. 40대 얼음공주님. 어, 네네. 근데 닉네임이 참 왜 얼음공주일까부터 궁금하면서 아, 주부 일찍 결혼을 하셨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20대에서 30대, 40대 나이는 점점 먹어갈 거잖아요. 근데 저도 20대를 지나서 30대가 돼 보고 나니까 어, 뭔가 새로운 걸 뭘 하려고 해도 뭔가 어려운 거 있잖아요. 사회생활 맨날 하고 똑같이 밥 먹대고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뭐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하지만 뭔가를 또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또 두려움과 또 힘듦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부시니까 아무래도 더 아이들 키우고 안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바깥 세상을 나가려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맞아. 안 해본 걸 하는 게 사실 힘든 건데. 네, 맞아요. 어릴 때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몰라서 자신감이 막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세상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뭘 안 해본 거를 이제 하려고 하면 맞아요. 약간 주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세상이 세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리고 점점 어린 사람들을 원하잖아요. 뭐 일터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다양하게 포용할 수 있고 그래야 용기도 내서 우리도 바깥으로 나가고 나이 든 사람도 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무조건 20대면 예쁘다고 하고 그쵸? 뭐 30대 40대 이렇게 넘어가면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싫은 거지만 뭐 이렇게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하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노하우가 많아요. 가치도 많고 그렇죠. 나이가 드는 만큼 이제 뭔가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무조건 젊고 이제 뭐 싱싱한? 그렇죠. 젊은 사람이 모든 걸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 나름의 다. 사실 저도 지금 29이거든요. 어, 내년이면 30이에요. 근데 뭔가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쵸? 이상하죠. 어.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뭔가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네, 맞아요. 어. 근데 사실 이것도 생각을 하면 그런 거죠. 20대만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30대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더 잘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인정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세상 밖으로 나와서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주우만의 또 메리트가 있거든요. 또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찾아보시면. 친화력이 일단 좋고요. 그렇죠. 맞아요. 친화력. 어딜 가든지. 네. 그리고 엄마들이 뭐 만드는 걸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솜씨를 뽐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얼음공주님이 하는 고민이 이분만 하는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네. 다 가지고 누구나. 있는 그런 고민인 것 저도 같아요. 저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평소에 하는 거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디서 뭐 집에서 슈퍼를 갈 때 이쪽 길로만 갔으면 뭐 안 가본 길로도 한번 가보고 뭐 이런 안 해본 것도 좀 배워보고 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해보시면 조금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중에 저희도 나중에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오셔서 스튜디오에. 네. 얼음공주님 스튜디오로 나오세요. 네네. 이것도 이것 또한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니까. 네. 열려 있습니다. 네. 오십시오. 기승전. 아까 치킨 보내달라고 그러고. 치킨. 지금 고민 보내는데 여기 나오라 그러고. 네. 맞아. 본격 저희는, 요구하는 방송. 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좋은 방송입니다. 네. 재밌네요. 네. 그러면은 얼음공주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윤건의 라떼처럼. 네. you stay. 네, 윤건의 라떼처럼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고민 주신 왈왈 으르르님하고, 네. 아, 발음하기 어렵네요. 힘든데요? 닉네임이. 얼음공주님하고 두 분 다 이렇게 조금 힐링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벌써 닉네임부터가 남달라. 꽉 터져서요. 네. 마지막 순서예요. 청춘의 문장들 함께 할 건데요. 네, 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네. 이제 보고 있다가 이거 정말 좋다. 네. 나 혼자에게 아깝다. 이런 나누고 싶은 좋은 말, 좋은 글들 함께하는 코너인데요. 네. 네, 오늘 함께할 문장은요. 드라마 속 명대사입니다. 네, 어떤 드라마인지 이경 씨가 힌트를 주실 거예요. 네, 네, 어떤 드라마인가요? 퀴즈 같아요. 이거 맞히신 분에게는 상품을 올려서. 상품 없잖아, 우리. 아, 왜요? 있잖아요. 아직 없잖아, 우리. 오늘 함께 할 거는요. 네. 인기리에 종영한 그녀는 예뻤다. 뭐, 너무 인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네네. 소개를 잠깐 해드릴까요? 간단한? 줄거리를 약간 소개해드리면요. 출중한 외모를 가졌던 여주인공이 외모, 역변의 과정을 거친 후 첫사랑과 재회하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담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 드라마입니다. 네, 역변. 역변이 기본이죠. 네. 원래 역변이죠, 많이. 뭔가 많은 의미가 담긴 것 같은데요, 그쵸? 지금? 어떻게 이 드라마가 그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둘러보라는 거죠. 내면적인. 아, 근데 심지어 혜진이 예뻐졌잖아요. 아, 그렇죠. 예뻐졌지만 비현실적이야. 하지만 재밌었어요. 진짜 소중한 건 있잖아요. 찾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나중에 늦게 찾았잖아요. 정말 혜진을. 그래서 아무튼 재밌게 저도 봤던 드라마인데 드라마 자체는 정말 되게 착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착한 드라마. 막장의 요소가 없고 정말 정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대사도 너무 예쁘고. 맞아요. 대사가 그 남자 주인공 박서준 씨가 나오잖아요. 네. 말을 너무 예쁘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너무 예쁘게요. 현실에서 그런 남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TV를 이제 아는 언니랑 같이 이렇게 보다가 박서준은 무슨 팀장으로 나왔는데, 그죠? 네. 저 팀장은 왜 저렇게 말을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하지? 언니? 왜 저런 남자는 없지? 이랬더니 그 아는 언니가 제 시크한 표정으로 뭐라고 하시죠? 저거 다 여자 작가들이 써줘서 그런 거야. 뭐야? 여자 작가들. 남자가 저런 말을 할 리가 없어. 이러면서. 시크하게 써주셨군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이러고. 네, 저희 정신 차리고. 네. 네. 정신 차리세요. 네. 너무 박수진에게 빠졌습니다. 네, 박서준 좋죠. 네.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네, 본격 사신 방송으로 흐르기 전에 정신을 잡고요. 네. 지금 깔리고 있는 게 그녀는 예뻤다. 공잼이죠? 네, 이 노래 딱 들으면은 뭔가 이렇게 밝은 기분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혜진이가 뽀글머리하고 막 뛰어가는 그런 게 생각나겠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네 저희 박서준 씨 대사 중에 마음에 네. 드는 게 있었다면서요? 있었죠. 참 많은데요. 어쨌든 이거는 혜진이가 그 뽀글머리 못생긴 황정음이라는 걸 발견하고 만났을 때 했던 대사인데 자 우리 네 정말 진지하게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제일 걱정인데요? 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좀 섭섭할라 그러는데. 뭐가? 만약에 너는 내 상황이 안 좋게 변했으면 나보고 실망하고 괜히 만났다 후회하고 그랬을 거야? 너랑 나 적어도 그런 게 중요한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내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아무 상관없었을 거야. 난 절대로. 그때 그렇게 숨지만 않았어도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후회되네. 네. 네, 여기까지. 네. 저희가 그 대사의 뜻을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네. 되지도 않는 남자 연기를 되지도 않는 성우를 되지도 않는 여주인공 연기를 해 가지고 지금 재밌네요, 근데. 저희가 재밌어요. 이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성우가 꿈이었거든요, 전. 아, 정말요? 앞으로 이런 코너를 대본 안에 많이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작은 코너에. 아,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야? 네, 작은 코너에 저희를 더 충족시킬 수 있는. 사심 채우는 방송이네요. 네, 사심 방송입니다. 네. 근데 대사 자체는 정말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의미 있습니다. 전 이거 보고 정말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반해버리는 순간. 아. 그래. 근데 이렇게 길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러게요. 아. 이렇게 다섯 줄, 여섯 줄로 풀어서 얘기하는 그러게요. 남자가 어딨냐고요. 대사가 진짜 심쿵이잖아요. 심쿵.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이런 관계가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네, 사실 가족은 그럴 수 있는데 네. 가족이 아닌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못생겼어도 널 다 받아들여준다 이런 겉모습은 상관없다 이런 말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긴 맞죠. 그쵸? 정말 좋아하면 이제 뭐 외모가 어떻든 간에 더 좋은 점을 보게 되는 건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실에서는 남자자는 너무 많이 따지잖아요. 맞아요. 조건 얼굴. 따지고 얼굴 따지고 몸매 뭐 아예 안 본다면 거짓말이긴 하겠지만 네. 조금 다양한 요소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눈을 뜨세요, 여러분. 눈을 활짝 뜨시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세요. 또 화낸다 와.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보셨군요. 네, 네 맞아요. 저는요, 또 좋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어요? 이 부분도 약간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남자 주인공을 따라서 미국에 이제 가기로 해요, 여자 주인공이. 네, 맞아요. 근데 기억나요. 동화 작가의 꿈을 어린 시절에 꿨었는데, 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맞아요. 근데 왔죠. 한국에 있어야 돼. 그러려면. 맞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 주인공한테 이제 한국에 남기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예뻐 보이고 싶어졌어 나한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할 때 그 사람이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 나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예뻐 보이고 싶었어. 딴 사람 말고 나 스스로한테. 와. 멋진 말인데요. 저 이 말 듣고 막 이랬어요. 맞아. 아니 이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까 그 사연 보내주신 왈왈 으르님. 왈왈 으르르님한테 왠지 뭔가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울리는. 그런 나쁜 남자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요. 그쵸. 스스로한테 예뻐 보이고 수 있게 집중을 하세요. 그렇죠. 자기만의 시간. 그러다 하고. 보면 정말 좋은 남자가 나타날 겁니다. 또. 멋지다. 좋은 남자 난 만날 거예요. 잘 될 겁니다. 2016년 네. 잘 풀릴 거예요. 파이팅. 갑자기 점쟁이가 된 것 같지만.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청춘의 문장들 한번 같이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네. 것들 이제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될 혼신의 겁니다. 힘을 다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쵸? 연기까지 불태우면서. 네, 연기. 연기 공부해야 되겠어요. 잊지도 않은 연기력을 네. 불태우며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청춘의 문장들 마무리할게요. 네. 이것도 그녀는 예뻤다 OST예요.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몬스타엑스의 기현이 부른 노래고요. 한 걸음 더 듣고 마무리할게요. 2016년 1월 12일 신날의 권희경의 힐링 라디오 네, 1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이경 씨 오늘 어땠어요? 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재밌고 네. 또 시간이 훌쩍훌쩍 가는 것 같습니다.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재밌게 되게 시끄러웠죠. 네. 아 근데 음악만 멈추지 않았다면 참 다행이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처음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정말 더 시끄럽게 우리 올 클리어를 목표로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연기 공부도 더 해올게요. 연기 욕심 있으셔, 이경아. 네. 네, 저희 다음 주에는 저도 이제 오늘 첫 방송의 느낌으로 네. 했는데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계속 말이 계속 끊이지가 않아요. 네, 계속 뭔가 생기는 것 같죠. 계속 말하고 싶지 않아요? 또 사연들도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더 힘이 났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재미도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연 소개해드리고 같이 힐링해요. 네, 더 많은 분들이랑 함께 하고 싶어요. 네, 저희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참여 문자로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스튜디오에서도 참여해주세요. 와서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주 화요일 7시에서 8시 사이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언제나 꿈꿔왔었던 시간.